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You still have fire. Still have a fire. Hey, 가지고 나서 눈이 떠진 날 침대가 너무 넓다고 느껴진 날 베개 하나가 흘리는 날 잠깐만 오늘 꿈에 손을 본 것 같아 난 한 번 더 보려고 눈을 감네 But I can't do nothing 촉촉한 맘 떠날 거라면 이 맘도 가져가 어차피 넌 내 말 듣지 않을 거니까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Fire up, fire up, fire up You still have fire Fire up, fire up, fire up You still have fire Fire up, fire up, fire up You still have fire 궁금하죠 과연,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맞아 네가 했던 말 다 맞는 말이고 이미 떠나보낸 막차 내가 전화해도 너는 받질 않아 손을 뻗어봤자 전혀 널 지워버리려고 해 술에 힘을 빌려 oh, oh, But 또 같이 널 만나러 꿈속으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yeah, yeah. 걸어와줘 넌 내게로 여전히 넌 예쁜 채로 내 곁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아직도 멈춘 시간 그곳에 있어 내 노래가 들리면 지금 전화해줘 What do you think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 흘릴까요 궁금하죠